청자 사자장식 향로 고려 12세기 국보 60호 이 향로의 뚜껑에는 사자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 사자는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석탑, 석등, 불교용 의뢰 도구에 자주 등장한다. 향로 뚜껑에 장식된 사자는 오른쪽 앞발로 보주를 잡고 있고 가슴에 방울을 달고 있으며 동그랗게 뜬 눈에 철화 안녀로 표현된 눈동자, 낮게 숙이고 있는 귀, 등에 올려 붙인 꼬리의 모습이 독특하다. 서긍의 선화봉사 고려 도경 도로조에는 이 같은 사자 향로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여기에는 산예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쭈그리고 앉은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연꽃이 있어 이를 바치고 있다. 여러 기물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 향로는 당시 서긍이 보았던 향로와는 차이가 있지만 12세기 전반 상형 장식으로 된 청자 향로의 유형을 보여주는 자료여서 그 의의가 크다.